걱정하지만 I'm not drinking I'm just buying 여기 듣고 분해 남자나 말씀하게 파인 네 옷이 화제로 삼거나 아니면 너의 목 뒤에 태투에 엮인 그 구절절한 사연 물어보겠지 I don't care how you got that 이 밤에 그런 대화를 허무하게 남비할 때 그 순간에 또 우린 늙어가 So let's sleep now 네 앞에 빈잔을 줘봐 Have a sip now We'll be boom go Yes I'll be flowing smooth Rapping since 1999 That will show improve Enjoying life 네가 팬인지 여부는 무상관이 없는 난 원래 내 맘대로 in time 오늘 다시 안 오니까 즐길 분위기 어차피 난 잊어버릴 거야 너의 이름 내게 연할 만한 건 이 에너지뿐 Let it fly come fucks with the